오늘 밤 후회를 좀 할까 해. 아님 좀 미치든가. 머릿속 널 지워버리게. 뭐라도 난 좀 해야 해. 서랍 속 접어가뒀던 그 사진을 꺼낼 때 내 목소리 들린 것 같은 건 내 착각일까. 밤은 짙어져 내 맘속도 갈 곳 없어. 더 이상 센척 같네. 네가 떠난 이 공간 속에 못 있겠어. 더 못했을 척 같네. 이 기분 못 견디겠어. 이 밤을 못 견디겠어. 벌을 주려 해. 그럼 너 돌아올까봐. 아침은 아직도 멀어. 잠들긴 난 글렀어. 소파 위 뒤척여봐도 이 방에 너는 없어. 밤은 짙어져 내 맘속도 갈 곳 없어. 더 이상 센 척 같네. 네가 떠난 이 공간 속에 못 있겠어. 더 못했을 척 같네. 이 기분 못 견디겠어. 넌 왜 여기 없어. 우린 길을 잃은 거야. 이렇게 약한 나인데. 이렇게 약한 나인데. 이 기분 못 견디겠어. 넌 왜 여기 없어. 우린 길을 잃은 거야. 이렇게 약한 나인데.